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 원장 조동혁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되는 시리즈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기 위한 관점과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만성질환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건강증진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 항산화 치료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동맥경화증이 콜레스테롤의 혈관 침착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있으면 그것이 원인 작용을 하여 우리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의 청소를 하려는 과정에서 산화작용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혈관의 손상이 되는 것이 동맥경화증이라고 그 동맥경화증의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잇따라서 나온 의학 논문들에서는 당뇨 환자와 고지혈증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병 환자들이 혈관에 산화작용이 활성화되어 혈관에 손상이 되고 따라서 이런 당뇨 환자, 고지혈증, 신장병 환자들이 동맥경화증이 급속도로 악화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전부터 이런 환자들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빈도가 아주 많았는데 그 기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들의 뇌와 신경조직세포들에서도 산화작용이 활발하여 신경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츠하이머 환자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문제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산화작용의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는 보고가 2012년을 계기로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작용이 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복구하여 주는 물질들을 모두 통틀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며 이런 물질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비타민C이며 이외에도 글루타티온, 셀레니움, 베타카로틴, 라이코핀, 비타민A와 비타민E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혈관의 손상과 면역력의 증강에 가장 활발한 것이 비타민C이며 치매와 신경세포의 손상에 많이 도움을 주는 물질이 글루타사이온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와 글루타사이온은 알약, 즉 경구복용으로는 흡수가 되지 않아 주사요법만이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사를 통해서만 치료를 하게 되며 나머지 다른 항산화 물질들은 경구복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는 비타민C와 글루타사이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후에 경구 복용으로 가능한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